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불의거 전적 노작 병원 관리 운영 사업을 개선 강화할 때 대하여 발표 마흔덜 기념 보고회가 4월 30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됐습니다. 보고회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 평양시안의 보건, 의학과학, 교육부문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는 주태 65, 1976년 5월 1일에 발표하신 역사적인 노작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 중심의 철학적 원리에 기초하시어 병원 관리 운영의 원리와 방법, 그 구현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정립 체계화하셨다고 하면서 모두가 경외하는 김종은 동지의 영도 따라 우리나라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앞당겨 나가는데 참답게 이바지할 때를 강조했습니다.